기다리겠단 그 말이 너무 고마워 말로는 못하고 편지 함께 가겠단 그 말이 너무 고마워 말로는 못하고 편지 편지를 써요. 말로는 못하고 편지를